젖어드는 눈물이 된다. 헤어진 순간에도 슬프지 않더니 세월을 보내면서 서글퍼라. 사람은 무심히 떠났어도 남는 것은 무엇인가. 잊으려 애쓰는 가슴에 애쓰는 가슴에 커가는 외로움이야. 걷잡을 수 없는 외로움이야. 지워지지 않는 그리움이야. 내 곁에서 사람 갔어도 내 사랑은 있네. 남는 것은 무엇인가. 잊으려 애쓰는 가슴에 애쓰는 가슴에 커가는 외로움이야. 걷잡을 수 없는 외로움이야. 지워지지 않는 그리움. 사람 갔어도 내 사랑은